일본은 미국의 불장난 서동에 키질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일본 반동들이 조선반도의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미국의 무모한 도발책동에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당국자들은 연초부터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대화와 회담, 부대통령의 일본 행각, 도쿄에서 벌려놓은 미국 남조선 괴뢰들과의 협상 등 모든 계기와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의 핵민 로켓 발사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걸거들면서 우리에 대한 압박 도수를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미국이 규모와 강도, 실행 방식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면 핵전쟁 연습인 키리졸브, 독수리 17 합동군사 연습으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높이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선택, 선제 공격을 들고 나오자 때를 만난 듯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방위상을 비롯한 정객들이 남조선에 있는 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재창하는 등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조선반도로 기어드는 미 항공모함 타격 집단과의 해상공동훈련, 공중전훈련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합세할 실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 당국은 어영보도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여론을 왁작 내돌리면서 국내의 전시 분위기와 전쟁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집권자는 미국이 무근관 화학무기 사용을 터집잡아 수리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선제 타격을 가하자 이를 극구 옹호하는 것과 함께 조선도 미사일을 이용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하되면서 사회적으로 대조선 적대시 분위기와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우리의 미사일 공격과 대규모 테러에 대처한 주민들의 피난 순서라는 것까지 발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재해 방지 및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들을 벌여놓는 등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이 폭닥 소동을 피우고 있다. 세계 여론은 일본 당국의 이러한 광란적인 소동에 대해 저수준의 비열한 행동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나쁜 영향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선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다. 일본 반동들이 미국의 대조선 전쟁 책동에 쌍피리를 불어대면서 우리의 위협설과 조선반도 위기설을 극대화하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도 군사대국화, 해외 침략의 야망을 기어이 성취하기 위한 대임용분을 마련하자는 흉심이 깔려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대동아 공영권을 재창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깔고 앉아 억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강탈하고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특대용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가 패망한 때로부터 온 72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군국주의 광신자들의 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그 후예들에 의해 더욱 우심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전범자들을 영영으로 참배하면서 그 후예임을 내놓고 자부하면서 조상들이 못다한 군사대국화, 해외 침략의 대업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극우익 반동 세력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재침의 칼을 벼려온 사무라이 후예들의 집요한 군사대국화 야망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본 당국자들이 오늘날 헌법을 개약하는 데 악을 쓰며 매달리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일본 헌법은 국권을 팔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행위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것, 류케 공군을 비롯한 무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사대국화와 해외 침략의 빗장을 질러놓은 국가의 최고 법전이다. 그러나 역대 일본 반동들은 이 평화헌법을 자의대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온갖 권모술수로 그에 위반되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연발하면서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였다. 육해 공군을 다 갖춘 자위대 무력, 해외 파병과 무력 간섭을 담보하는 안전보장관련법, 미국과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 용인, 대대적인 군사비 확대, 첨단 공격 무기들과 장비들의 개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헌 조치들로 하여 평화헌법은 무참히 구겨지고 사문화되고 말았다. 이 유명무실해진 헌법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지만 거치장스러운 빗장이나마 완전히 뽑아 던지고 군사대국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끼겠다는 것이 바로 일본 당국자들이 그처럼 모지름을 쓰는 헌법 개혁의 주되는 목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5월 초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으며 일본의 현 집권자가 헌법을 기어이 뜯어고쳐 2020년에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반동들의 숙망인 헌법 개혁은 드디어 초읽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금 집권 자민당 패거리들이 우리의 핵 및 로켓 발사 문제를 구실로 자위대의 보복 공격을 취할 수 없게 만든 평화 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여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격금내기로 미국에 찾아가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포함한 그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악총을 돋구고 있는 것은 일본 반동들이 조선반도 위기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헌법 개혁의 대의명분을 마련하며 군사대국화, 해외 침략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반동들이 미국의 불장난 소동에 키질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는 일본 특유의 교활하고 간상배적인 목적도 깔려있다. 일본이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을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쾌재를 부르면서 온 일본 땅을 미군의 출격기지, 보급기지, 후방기지로 통째로 내맡기고 막대한 군수품 주문과 병참 지원을 통해 챙긴 천문학적 액수의 리윤을 미천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일본이 오늘날 자랑하는 경제적 번영의 밑바탕에는 3년간의 전쟁에서 우리 민이 흘린 피가 진하게 선비어 있으며 전란의 고통 속에 희생된 수백만 조선 사람들의 원한과 넋이 묻혀 있다. 40여 년간의 식민지 약탈로 고열을 짜내고도 모자라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이 땅에 또다시 불을 지르고 우리 민의 피를 빨아낸 가증스러운 흡혈귀, 그 피와 원한 상실의 대가를 그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일본 반동들이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맛본 쾌락을 잊을 수가 없어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해 보려는 데 그친 의도가 있다. 지금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새로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서고 있다. 정착된 과잉 생산 구조가 위축된 수요를 덮어누르면서 경기 순환이 막히고 자금, 설비, 노력의 전반적 수축 현상이 만연되어 국내 경제 전반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라는 불가사의한 노선을 꺼내들고 공적 자금이나 일본은행, 중앙은행, 일본은행을 동원하여 주식 가격의 하락을 애써 막으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주가 리언동 내각은 언제 터질지 모를 거품 경제 위에 올라앉아 침략 전쟁과 같은 사변적인 사태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결국 아베 일당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로로 꿈꾸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난 조선 전쟁 때와 같은 전시 호경기인 것이다. 일본 당국이 지난해 9월 미국과의 물품 로료 호상 제공 협정 ACSA를 개정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던 지난 4월 중순 국회에서 최종 승인한 것 하나만을 놓고서도 일본의 흉심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며 최근 외신들이 일본은 반도에서 하루빨리 전쟁이 터져 새로운 군수물자 주문을 받으며 더 나아가 일본 경제를 자극하여 죽음에서 소생하는 것과 같은 회복을 가져올 숲 하나를 튕기고 있다고 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일본 반동들이 조선반도 위기설에 방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데는 국내의 이목을 우리 문제로 돌려 반아베 기운을 무마시키고 장기 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보려는 추악한 목적도 은폐되어 있다. 아베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임기 규정을 3기 9년으로 늘림으로써 2021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의 독주 정치에 대한 불만이 크며 야당들도 아베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만만치 않은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에 드러난 아베 일가의 모리토모 학원을 둘러싼 추문 사건, 후덴만 미군 기지를 이설하는 문제,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각종 노동 재해와 사회적 악폐, 동일본 대지진과 구마모토 지진의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비롯하여 불안정한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베 정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아베는 안보 통일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특기를 살리면서 사회적 우려를 자극하고 우익 세력과의 결탁을 강화하여 우경화 풍조를 만연시키는 방법으로 장기 집권을 일으켜보려 꾀하고 있다. 여기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반도 위기설로 일본 국내의 여론을 몰아가자는 것이다. 아베의 장기 집권은 단순한 우익 세력의 세력권 유지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헌법 개혁과 군사대국화 야망의 성취, 일미군사동맹의 강화와 전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반동 정치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외의 심각한 불안과 경계심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최근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이 아베가 조선반도 위기를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제반 사실은 일본 반동들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불장난 소동을 부채질하면서 이를 저들의 군사대국화, 해외 침략 야망을 실현하는 데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반동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략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저들의 처지를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는 정치 전응하의 과대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당국이 분수 없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수행에 돌격대로 나서 조선 전쟁 때와 같이 황금 소나기를 맞을 어리석은 꿈을 꾸다가는 우리 흉용무력의 무자비한 징벌로 온 일본 땅이 잿더미로 화하는 참혹한 패배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과대망상증에 들뜬 일본은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나라들과 인민들은 죄악의 찬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 당국의 헌법개혁 노름과 군국주의 책동에 응당각성을 높이고 그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야 할 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주최 106 2017년 5월 16일